반갑습니다. 저 충남도지사 안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역시 우리 영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끌어갈 명문 영남대학교 학생들이십니다. 강의를 가득 장을 가득 메워진 우리 학생들을 보니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해 보이십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선배들이 이 대학의 47년을 지금 약 7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대학의 이을 배출한 많은 선배들이 이 지역의 발전과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이끌어왔던 그 선배의 역사들을 후배님들이 잘 이끌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인속을 하느라고 기죽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나도 충청남도 논산군 연무원 마산이라는 그 한 200여 되는 시골 출신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서울 중심의 역사로 아주 극단적으로 서울 중심의 역사가 극단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 중심의 이 극단화된 역사는 사실은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편지에 아들들아 절대로 한양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400년 전이든 3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서울이 도대체 어떤 공간이길래 한양 떠나지 말라 하고 인서울이 아니면 루저라고 하는 우리는 그 말을 물려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 패턴을 반복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역사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바꾸려면은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물려받은 과거의 역사를 편승해서 그 끝자락을 부여잡고 현재의 먹이사슬 내 기득지서라는 그 끝자락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경쟁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서 있는 이 위치 내에서 새로운 혁명을 시도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서울 중심의 역사, 중앙 집권화된 국가 체제의 역사로부터 이제 새로운 미래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로 표현되어지는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중앙 집권화된 이 국가 체제 내에 모든 자원과 기회가 배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영남, 호남, 충청도 하고 싸웁니다.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을 배출해야 우리 지역의 지역 발전의 기회가 더 많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이런 믿음하에 우리의 선거는 영남, 호남, 충청이라는 지역적 투표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아이러니 아닙니까? 5천만 명의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는데 그 지도자를 뽑아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꾀하겠다라고 하는 이 명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지역적 헤게모니와 지역적 이익을 향해서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권력 게임을 우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임은 1400년 전서부터 시작됐던 게임입니다. 삼국통일의 역사. 이 삼국의 통일과 이 권력투쟁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이 중앙의 권력을 차지한 자가 그 중앙의 권력을 갖고 국가의 재원과 기회를 불공정하게 행사해온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 권력을 향해서 출세라는 이름으로 그 권력의 좁은 문을 들어가자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날 서울과 지방 간의 이 불균등과 이 불균등은 더 확산되어서 우리 사회에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 중심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구성원들의 부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공정한 기회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기회를 상실한 채 우리는 서울로 표현되어지는 그 네트워크의 기득권 질서 내에 대한민국은 작동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에 따라서 고위공직자들의 인사도 주요한 경제적 공사와 사업장의 발주도 다 그 중심체제로 들어가지 않으면 변방은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그 현실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명문대학,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영남대학생들과 함께 인서울의 역사로부터 자치와 분권, 새로운 공정한 기회의 땅으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가 힘을 한번 좀 모아보자고 제안합니다. 강의실이어서 박수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는 박수 많이 치십니다. 그런데 강의실이어서 박수가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이 역사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노력이었습니다.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자. 그래서 우리는 세종시를 만들었고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합의했지만 당시의 야당이었던 새누리당 지도부들과 보수진영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유연 법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헌법재판관들은 수도 서울로부터 행정부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바꾸라고 얘기했습니다. 헌법 어디에 서울을 현재의 서울로 정해놓은 바가 없는데 무슨 헌법을 바꾸라는 이야기냐? 헌법재판관 재판관들은 오랜 역사적 관행으로 관습법적으로 서울은 서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관습법적으로 서울이 서울이었던 것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이었으므로 그 서울을 이전하려면 헌법에 명기를 해서 옮겨야 되는데 이걸 하위에 수도 이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을 정해서 옮기려 했으니 이것은 이연이다라고 판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속 이해됩니까? 네, 제 말은 이해되지만 이 헌법재판관들의 이 판결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눈높이에서 맞는 것으로 이해됩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해 안 가는 경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좀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수도 이제는 결과적으로 유연 판결까지 그리 받아가면서 끝내는 청와대와 국회가 옮기면 수도가 이전하는 법률적 효과가 있으므로 청와대와 국회는 옮기지 말고 정부 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타협 법안을 만들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이름으로 세종시를 발족하게 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2007년 12월 대통령이 되신 이명박 대통령은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세종시 건설에 대해서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찬성을 하셨다가 대통령 되시자마자 번복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차일피를 끌다가 끝내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지화 시도의 법안을 반대함으로써 이 논란이 종지부가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새누리당과 어떤 당이든 주장을 하면 좀 일관되게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고 장관들만 모두 세종시에 있으면 불편하다. 그러니 행정중심 도시로 장관들을 내려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애제 행정수도를 그럼 반대를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그걸 반대를 해놓고 장관들만 내려가면 비효율이 초래되므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마저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가고 있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을 반대하고 거부하시면서 오늘날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완성을 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은 대부분 오송역과 서울역 KTX 열차 안에 있습니다. 오송역에 보면 많은 시국장들과 정부 고위 관리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예. 기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녀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 새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중앙 집권화된 국가체제를 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중앙 집권화된 국가체제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과거 20세기까지의 모든 국가 역사의 흥망성쇠는 민족이든 인종이든 지역의 주민이든 일정한 단위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앙으로 집중화된 국가 권력을 만들어서 영토 확장 전쟁과 부국강병 노선과 중상주의 노선으로 국내 시장 보호 정책을 폈던 나라들이 20세기까지의 선진국과 제국주의 신흥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중앙 집중화된 국가 단위의 강력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침탈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 2000년, 3000년 모든 강력한 사람을 갖고 먹히느냐 먹느냐라고 하는 야만과 사륙의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중앙국가 권력을 해당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중앙 집중화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국가 권력을 이끄는 자에게 거의 신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고, 하늘이 낸 사람이라는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집중화된 국가 권력을 갖고 모여진 모든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모아진 국가의 재물을 분배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 집중화된 국가체제로는 더 이상 오늘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문제를 못 풉니다. 지난 20세기까지의 모든 국가의 흥망성쇠가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을 강력하게 키워서 부국강병책으로 나가는 그 국가와 민족에게 기회가 열렸다면 지금 오늘날 이 21세기에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 국가가 자치와 분권의 역량으로 세계화에 잘 대응하느냐가 그 국가의 흥망성쇠의 기로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의 시민들 국경을 뛰어넘어서 여행과 이주를 하고 있고 국제적인 많은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이동 노동이 성행하고 있고 상품과 자본은 국경을 이미 뛰어넘고 있고 국경 내에 존재하는 금리와 환율 정책은 사실은 한 국가 내의 거시경제는 거의 지난 20세기까지 같은 약효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 국가 내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을 유지를 바라는 자는 그 일 국가 내에서 정치와 그 권력을 쥐고자 하는 자들의 논리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의 일상적 삶으로 봤을 때 한 국가 내에서의 중앙 집중화된 국가 권력은 사실은 이미 과거의 낡은 틀입니다. 오늘날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세기까지 우리가 국가 사회 체제 내에서 유지해왔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이 낡은 지난 시대의 이데올로기와 지도력으로 21세기 국가와 주권자를 상대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민주주의 공화국을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리더십은 대통령이라고 쓰고 임금님의 통치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말하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에게 좀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는데 이 민주주의 국가운영체제가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거의 낡은 군주, 임금님식 정치 스타일을 계속해서 정치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싹쓸이하려 합니다. 민주주의 제도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 다수결 제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 제도가 다수파에 의한 소수파의 압살, 그리고 한 사회의 합리적 상식에 기초하지 않은 다수파의 횡포가 될 때 민주주의 제도는 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24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사업은 그분들의 논리로 치면 당신들이 지배했던 국회의 다수파의 권리라고 주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 예산의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와 의회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에서 결정 내리는 많은 결정에 대한 합리적 신뢰를 모두 다 깎아먹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도와 규칙에 의해서 그 규칙에 따라서 나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과 그 제도와 규칙은 제도와 규칙뿐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루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제도와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국무회의에 대한 장관들에 대한 주요한 의사결정 시스템, 각종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행정적 그 절차와 규칙들이 유명무실화되고 그것이 관계에 의해서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그 결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연실색하고 있는 것이죠. 황당해하고 있는 것이죠. 제도와 규칙이 무너진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서로 간에 연고를 찾고 친소관계를 찾는 사람 관계만 남습니다. 이 사람 관계만 남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빽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회적인 부정과 부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제도와 규칙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녀석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둘째 아이가 군대에 갈 때쯤 그 큰 놈의 둘째 아이한테 군대 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충고하더라고요. 가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해라. 틀리고 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봐서 시키는 대로만 가.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마. 그거 아주 무서운 화근이지. 남학생들 군대 갔다 온 친구들 대부분 굉장히 깊은 공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회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규칙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우리가 법률이라고 말했던 모든 법의 제도와 규칙에 대한 우리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도와 규칙을 뛰어넘는 특수한 사람들의 관계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우리는 모두 믿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불신과 그 특수한 사람들의 관계가 우리의 운명과 이 사회를 결정하고 있다는 여러분들의 그 불신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잘 봐가지고 군대 좋은 무직 받았어. 그런 아주 작은 피레미 사건들 말고요. 더 많은 영역까지 재벌가의 아들은 64억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서 거기에 세금을 낸 다음에 불과 10년 만에 그 재산이 64억이 10조가 되고 몇 조가 되어버리는 나라. 그 속에서 우리는 상속세라고 하는 우리의 조세법의 정의가 관철되고 있다고 우리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가장 국민과 국가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기분이 되는 세금 내는 곳에서의 그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이 깨진다면 이 국가사회는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지역에 많은 복지현안을 놓고 복지관계 종사자들과 복지수혜자들 3, 400명과 타운을 미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3년 전에.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복지정책, 저러한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복지 목록을 다들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거된 복지정책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 안전망과 기본 제도는 필요하다고 동의했고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도 더 세금을 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단, 사람들의 전제는 단입니다. 단. 능력에 따라서 세금을 정확하게 부여한다면 나도 더 내겠다. 물론 복지정책은 복지제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복지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용적으로 작동할 수 있냐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대한 복지제도 설계에 대한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우리들의 고민들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 부분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법과 규칙의 제도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군대에서 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납세의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교육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리는 우리 모든 시민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부여되어지고 있고 공정하게 그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깹시다. 우리 시대 한번 깨봅시다. 저 사람들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사람들이 좀 더 특별히 봐줘야 돼. 저 사람들은 뭔가 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좀 특별히 좀 봐줘야 돼. 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기업인들 자꾸 수사하면 되냐?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좀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절대로 우리 헌법의 정신만큼만 갑시다. 대통령이든 누구이든 우리의 헌법은 법률을 뛰어넘는 특수한 신분과 질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그 법의 정의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균등한 의무와 시민으로서의 공정한 기회를 그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새로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난 48년 헌법을 만든 이래로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난 70년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 특수한 권력과 특수한 기득질서를 우리는 허용해왔습니다. 이걸 깨야 합니다. 이것을 깨지 않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헬조선이나 금수저, 흙수저라는 논의를 우리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깰 때라야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국가성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정의의 가치를 높이는 일입니다. 좀 더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라는 정의의 가치를 보장하면서 우리 모든 5천만 명의 국민들이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에 입각해서 승리와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김대중 노무현이 걸어왔던 길이었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당과 진보 진영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을 깨고 있는 질서를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권력 스스로가 법과 규칙을 민주주의 지도력에 입각해서 운영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지도력의 핵심은 뭐?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의 핵심은 투명성입니다. 내가 공정하게 할게 나 믿어줘. 사실은 우리는 자기 스스로도 얼마든지 흔들리는 존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줘 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그게 임금님 정치입니다. 현명한 군주를 믿고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 이게 옛날 임금님 정치입니다. 공정성은 반드시 투명성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투명하면 내가 공정하다 안 하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충청남도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루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가 지출되는지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공개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느 동네에 보도블록 공사에 쓰여지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그러면 주권자들이 그 공개된 정부 내에서 어떤 업자랑 짜고서 공사를 밀어주는지, 쓸데없는 공사를 하는지, 그 예산이 어떠한 복지시설의 특수한 관계로 그 돈이 집중되고 있는지, 그 말 굳이 뭐 어미다스려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공정한 자기 주권과 권리의식을 가지고 무슨 견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한 이 법과 규칙의 최종 정의는 민주적 리더십의 공정성과 투명성으로도 출발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한 지도자의 리더십과 행정, 정치, 운영, 리더십에만 근거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힘의 균형 속에 존재해야 합니다. 세월호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많이 슬프셨을 겁니다. 저도 세월호 사건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6월 달에 지방자치 선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재선에 도전을 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데 기여를 한다. 정말 그 아이들이 죽음 앞에 난 맹세를 한다. 정말로 조금이라도 이 현실을 바꾸는 정치인이 되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거를 임했는데 당진 평택항에 노동자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짐을 부리고 내리는 하역 노동자들의 조직입니다. 제가 그 노동자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월에 짐 그렇게 실으면, 짐을 그렇게 실어버리면 배가 위험하다는 걸 그 노동자들은 몰랐을까요?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선주의 탐욕만 이야기한다고 이 문제가 풀릴까요? 연금의 운항 노선을 이야기하는 마피아 집단들과 그 선주들의 부정한 결탁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이 문제를 우리는 풀 수 있을까요? 뭔가 우리 모두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노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 개별적으로 문제제기해봤자 다 무시당하고 일도 못 받고 잘릴 건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으로 당신들한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준 거 아닙니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시민의 자기의 양심과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자고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거 아닙니까? 자본의 권력, 지위의 권력을 가지고 내가 부당한 일을 강제해가거나 강요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힘, 이게 노동조합의 단결권 아닙니까? 나는 세월호의 그 아이들이 죽음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자고 제안합니다. 물론 거기에 좀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양비론으로 희석시키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는 절대로 탐욕스러운 자본가 몇 명, 부도덕한 관료 몇 명을 숙청하고 없앤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원래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저는 직업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땀 흘려 번 많은 재화를 통해서 운영되어지는 정부의 재정에 입각해서 저는 개인적 사면을 꾸리기도 하고 봉급을 받으니까. 그 봉급 받은 대가로 나는 제 직업에 성실하게 일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권자 여러분, 어느 경우이든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대신 누군가가 이 문제를 나에게 공짜법을 줄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주권자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순간적으로 알아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정책을 선택한다면, 가령 4년 전에 기초민원연금 20만원 어른들께 모두 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 한 후보가 얘기했으면 그 정책을 좋아서 선택을 하는 주권자라면 그 돈만큼 내가 뭔가 우리의 고령화된 사회의 경제적 주체로서 세금을 더 낼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동의해야지. 말하는 게 주여짜서라도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20만원씩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고지구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나라 살림을 살고 여러분들에게 공적주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나라 살림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시혜적으로 줄 것처럼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정치인 다시는 보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여러분들의 나라고 여러분들이 땀과 노력으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권자로서 그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리더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되어서 법과 규칙의 정의를 지키는 일이 첫 번째로 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이 제도가 좀 더 주권자들이 참여에 의해서 새롭게 운영되는 민주주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권력 투쟁을 하는 정치인들이 주권자인 당신들께 뭔가 전리품처럼 선물로 주는 것이 공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세월호 사건에서부터 우리가 오늘날 노사분 교육의 많은 현장의 문제까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좀 더 많은 참여와 우리들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노력을 기울일 때라야만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직업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늘 성실히 보고하겠습니다. 나한테 믿겨놓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해주겠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바로 그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바로 새로운 시대의 참여 민주주의이고 이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보장하는 일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권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런 참여를 통해 풀어보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 시대 때부터 해왔던 제조업 중심의 많은 우리의 산업 기반이 전 세계적인 경제 산업의 구조조정기에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해운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철 산업이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화학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과 좋아하시지요? 사과는 6세에서부터 15세까지가 정년기입니다. 보통 그때의 사과가 가장 맛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열립니다. 그러나 과수원을 선수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10년쯤 넘으면 후계나무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종을 대체하거나 후계나무들을 줍니다. 근데 그 돈 꽤 들어갑니다. 굉장한 투자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는 지금 큰 산업 구조 조정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산업 구조 조정기에 우리는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병원 가면 예, 이건 전혀 안 아파. 조금만 눈 감고 있으면 금방 주사 맞을 수 있어. 하지만 주사 맞으면 아픕니다. 대한민국 주권자 여러분, 우리는 이 산업 구조정기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과일을 따먹던 그 사과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교체기에 와 있습니다. 이 교체기에 옛날 박정희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막 경복속도를 놓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국가가 돈 대주고 하는 이걸 가지고는 새로운 산업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24조 원을 퍼봐도 일자리 늘어나는 거 봤습니까? 그 처방전으로는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어떻게 풀립니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산업이 등장해야 합니다. 자동차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배터리 자동차로 가든지, 배터리 자동차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연 엔진 기관 개통의 공장들은 싹쓸이 없어집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의 주력 모든 산업 구조가 지금 다 직면해 있고, 지금 당장 목전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 거제조선소와 경남 일대의 10여만 명의 노동자들이 삶과 일터가 걸려있는 조선업의 구조조정기계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년만 더 지나면은 조선업이 뜰 거니까 조금만 더 보태달라는 사업을 하시는 분의 요구가 있고, 그동안 이미 집어넣은 돈만 하더라도 수조 원 돼서 더 이상 못 견딘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부딪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여기에 수만 명에 이르는 지역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실업을 우려해서 그 기업을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투자자와 지역 경제와 그리고 경영자들 사이에서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논의를 촉진시켜야 되고 너무 늦지 않게 결론 내야 합니다. 이 결론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우리 많은 분들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분들이 밥 굶고 애들 학교 못 보낼 만큼 힘들지 않게 사회 안전망을 빨리 깔아야 합니다. 산업 구조조정기에 나오는 이 실업의 문제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실업과 실직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의 유림까지도 오는 그 삶의 위협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깔아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퍼주기도 아니고 분배주의의 좌파 이데올로기도 아닙니다. 이거 없으면 산업구조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저 과수원에서 사과나무를 키우는 저 농군도 일정한 주기마다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사회안전망을 통해서 구조정을 한다고 칩시다. 이 사회안전망을 잘 설계하고 이 사회안전망에 필요한 재정을 잘 확보하는 일이 좋은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걸 설득해야 합니다. 당장 주사 맞기 싫더라도 맞자고 얘기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새로운 사과나무 종자를 구해다가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새로운 사과나무의 종자를 구해서 후계나무를 키워야 되겠는데, 이 후계나무를 키우는 것을 지금 당장 현실의 정치 지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한테 배웠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돈 집어넣고 뭔가를 좀 봐줘서 이래가지고 뭔가 이거 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결합해서 시장에서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인들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바다의 왕자는 돌고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왕자는 기업인입니다. 이 기업인들의 도전이 넘쳐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이 기업인들의 도전이 지금 넘치고 있습니까? 안 넘칩니다. 왜 안 넘칩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과제는 창의와 혁신과 도전의 정신 기업인들이 시장의 번영을 이끌게 하라. 그 기업들의 도전이 넘치게 하라. 이게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은 분배라고 하는 분배 정의에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인들이 없으면 일자리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기업가들도 분명한 탤런트입니다. 굉장한 탤런트입니다. 거기는 배짱도 필요하고 사람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소비상품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고 국제적인 시장과 무역의 주권 내에서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인들도 굉장한 탤런트이고 전문 직종인 것입니다. 마치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 북사면에 산 비탈면에 심어야 될지 햇빛 영역에 둬야 될지 그것을 농부들이 잘 판단하는 것처럼 기업 특가도 굉장히 능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기업인의 창의와 도전은 현재 이 대한민국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는 싹틀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이것은 또한 단순히 재벌과 대기업을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의 기획조정실의 관계자분들은 제 이야기를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재벌과 대기업을 공격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G7 보십시오. 수조원 날아가지 않습니까? 왜? 핸드폰 하나를 만들든 자동차 하나를 만들든 그것은 수만의 많은 부품들의 결합들입니다. 각각의 부품들이 얼마나 많은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의해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완제품들은 끊임없는 혁신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왜 혁신을 안 합니까? 혁신을 해봤자 별로 자기에게 부가 안 떨어지니까 그렇지요. 해마다 납품 과정들이 납품 원가로 수직 계열하던 틀 내에서 쳐내는데요. 나는 기술 개발했자, 개발을 해봤자 거기밖에는 납품 처리 못 찾는다면 그것이 수요 독점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그 기업인들은 기술과 혁신을 일으키기보다는 납품 라인에 로비를 해서 자기 떨구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른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이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산업 구조전개에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우리의 합의와 긴급한 지금 조치가 필요하고 산업 구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새 순들과 후계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가의 도전정신이 성립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공정한 조건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기업가의 도전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와 기술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와 기술이 지금 어디서 나옵니까? 대학이 연구 중심으로 좀 운영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국가의 출연연, 연간 19조 원의 돈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정부 출연기관은 우리가 말하는 이 연구에 충분히 보답하고 화답하고 있습니까? 출연연에서 많은 특허 기술들을 등록하지만 90% 이상이 장롱 특허입니다. 다. 왜요? 연금이 받고 연구를 2, 3년 내에서 특허로 실적으로 평가를 하면 실용신화이나 이런 종류로 특허를 내서 그냥 자기 연구 결과를 면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최근 연구기관들은 그렇게밖에 운영이 안 될까요? 4년 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과학 비즈니스 벡터 사업을 가지고 그 속을 썩이실 때 충청권에다가 과학 비즈니스 벡터 만들겠다고 하시더니 선거 때 그냥 펴주려고 한 소리라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잘 그 멘탈리티가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때 중이온 가속기를 중심으로 과학 비즈니스 벨트라고 하는 이 과학단지는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원들과 제가 토론을 하는데 정년을 몇 년 안 남았다는 어느 한 여성 연구자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도지사님, 중이온 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연구단지 만드는 거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저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있는 연구단지나 제대로 운영하라고 하세요. 정권 바뀔 때마다 사람 낙하산으로 그렇게 내려보내고 내려보낸 사람은 또 자기들 성과 낸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단기과제 쫓아내고 시점 내라고 하고 무슨 학문과 연구가 떡집에서 떡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산업 구조정을 위한 사회 안전망과 기업가들의 도전에 공정한 기회와 기업가들의 도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연구와 기술이 축적을 할 때라야만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모두 이뤄내는 일,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의 결과로서 이 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지만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결정에 이르는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도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회제도를 줬고 다수결제도를 줬지만 그 다수결을 다수파의 살인면으로 써버리면 그 다수결은 죽어버리고 작동을 안 하게 될 것이고 우회를 구성했는데 그 우회가 우리 지역 발전시킬게 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영남, 호남, 충청도 지역당을 해버리면 자기는 그것에 충실해서 자기 지역에 전철을 하나 놓든 정부기관 하나 끌어 땡겨오든 그것만 하면 국회의원은 약속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영남은 영남 여권이면 무조건 되는 거고 호남은 호남 여권이면 무조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주제는 누가 다룰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지역주의 정당, 연구주의 정당, 그리고 이미 전혀 현실을 택도 없는 종북 좌빨이니 하면서 하는 이 동서냉전의 이념을 가지고서 하는 선거, 이런 선거를 통해서 정당과 선거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문제를 풀겠습니까? 다음 재선을 위해서 자기는 종북 좌빨을 계속 얘기한 것이 유리하다는 분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것이고 고향에 들어와서 나 우리 당이 집권해야만 우리 지역 발전한다는 것으로서 선거와 당선이 보장된다면 그 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고락토의 사회안전망이 어떻고 증세가 어떻고 시민의 참여를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우리 주권자들이 보는 정치의 불신에 대한 본질 아닙니까? 나는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나는 성실하게 참여를 하지만 그 정당과 정치가 내 삶을 풀어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 불신 이 불신은 바로 그 정당 정치의 배신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거되어지는 그 권력이 정당 정치가 기반하고 있는 지역적 이기심과 연구주의에 입각해서 그 권력이 행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K정권, 영남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평범한 시민들한테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로 승진하는 승진자들, 그 엘리트들의 이해관계일 수는 있겠지만 평범한 저 들판의 농민이든 저 공단에서 일하는 평범한 저 임금 노동자들이 TK 정권과 PK 정권과 호남 정권과 충청 정권이 그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 구조를 깨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박정희 시대로 표현되어졌던 지난 20세기의 대한민국 체제를 확실히 바꿔내서 그 20세기의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였던 권위주의, 중앙 집권하는 국가 시스템,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 모델,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그 권위주의와 마카파식 리더십, 그리고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남성성 지배사회, 국가 권력의 이 모습은 사실상은 양성 불평등을 반영하는 겁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여성주의자가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주의와 폭력은 우리가 겪고 있는 성불평등의 그 권력관계가 바로 이 국가와 사회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희진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오빠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을 오빠 하나도 없더라. 국가를 믿어 하지만 실제로 국가를 한 번도 우리는 국가를 신뢰해 본 적이 없더라. 왜냐하면 그 권력인 우리 모두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학생 여러분, 20세기 중앙집권에 대한 국가, 그리고 20세기 박정희 시대로 표현되어졌던 그 국가주도형 발전 모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산업 구조정기의 우리의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핵심적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R&D 전략, 새로운 지역 대학과 대학 교육에 대한 연구 지원 전략,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운영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확실하게 넘어가자. 그것이 직업정치인 저 안희정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우리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몇 분 말씀을 좀 듣고 잠깐 이야기 서로 나누는 시간을 좀 한 30분 정도 얘기를 나눌 시간이 있는데요. 짧게 시간을 써서 질문을 하시고 말씀을 주셔야 안희정 기사 얘기를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 1분 내지 1분 30분 정도 시간을 써서 말씀해 주시죠. 예. 요 가운데 줄에 저분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 2002년에 재학생으로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뵙고, 이번에 14년이 지난 지금 그 졸업생 신분으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끼시는 안지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선 되게 대단히 반갑고. 반갑습니다. 감기 분양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간추려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안지사님 책을 한번 샀습니다. 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예. 많이 읽어보지 못했는데, 그 교보문고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검색어 순위 1위부터 5위까지가 노무현 대통령 그 키워드가 3개나 되더라고요. 네. 근데 한때 뭐 언론에서는 그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권의 과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됐다 뭐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시국에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과오가 다시 노무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고요. 또 그 향수뿐만이 아니고 보다 발전된 노무현 정신으로 가자면 어떤 것들이 어떤 뭐 전제되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맙습니다. 예, 뭐 거의 논문 하락감이네요. 그 아까 헌법 정신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번에 모 언론에서도 대통령을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헌법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걸 기억합니다. 근데 물론 그런 헌법 정신과 실천에 관한 그런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한데 지금 만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하려고 했다가 중단되었던 게 개헌이거든요. 근데 개헌이 이제 87년 개헌 헌법 개정 이후 아직 개헌이 사포 상태에 있는데 그 개헌의 시기, 그 다음에 개헌이 얼마,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개헌이 되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안 지사님의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개헌은 저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87년 60항쟁 때 만들었던 헌법은 그 헌법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공명선거하고 대통령 내선으로 직접 뽑아보자는 헌법 개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명기하고 이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리고 법률의 독재법률의 부당함을 심판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므로써 실질적으로 야권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의 40년, 30년 야권의 수건이었던 부정선거, 간접선거의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87년 60항쟁헌법은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합의하기 이전에 48년서부터 역대로 많은 헌법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삼선과 독재를 하려고 만들었던 법,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과 또 장기 집권을 하게 만들었던 유신헌법 등. 그러나 이런 법률은 자기의 독재와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이었기 때문에 그 요소들은 대부분 빠졌다고 보고 그동안 걸러졌다고 보고 48년에 만들어졌던 헌법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모든 나라들이 표방하고 있는 헌법적 정신을 기초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네. 물론 헌법 전문은 우리가 만드는 헌법 전문이라는 것은 1919년 3.1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임시정부 구성과 함께 1920년대인가 첫 번째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헌법 전문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이고 어떤 법통을 갖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헌법에 있는데 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동의하게 됩니까? 이 문제가 핵심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저도 한 50%는 동의합니다. 그거 고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정치의 행태를 지도자들이 바꾸지 않고서는 그 헌법 구조를 의원내각제로 설령 바꾼들 다수결을 싹쓸이로 이해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자기가 권력 있는 모든 권력 행사를 인연과 연구주의, 학벌과 연구주의로 현재 횡행하고 있는 이 구조의 낡은 문화를 내버려 둬가지고는 어떤 제도든 다 변색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권력 구조의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행정과 정부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의 헌법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주권자들이 좀 더 이 국가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하는 헌법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자치분권 헌법의 필요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헌법 개정은 예를 든다면 지방자치 헌법을 만들더라도 프랑스는 2003년도에 약 30년의 시간을 거쳐서 분권 헌법을, 프랑스는 분권 국가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선언을 했지만 거기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너무 기본 베이스고 프랑스는 분권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헌법을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 20, 30년 걸렸습니다. 왜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를 어떤 방식으로 수준으로 구성을 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갑자기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바둑판 나누듯이 나눈다고 해서 지방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헌법 개정의 논의와 이행 절차를 만드는, 그래서 헌법의 필요성과 헌법이 작동하는 시점을 정해놓는 특별법을 정해둠으로써, 그리고 또 그 논의의 논의 과정과 기구를 분명히 밝히는 특별법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헌법 논의를 좀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현상에 대해서, 향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제가 모셨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정치인으로서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해 해당되어지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실의 시기에, 이 상실의 시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을까? 가까운 분한테 연설문을 좀 신세를 졌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니,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문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죠. 이런 현실들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기록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록을 굉장히 많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록을 굉장히 많이 남겼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기록을 안 남기시더라고요. 근데 기록 남겨야 합니다. 저도 도지사 되고 나서 제가 하는 출근하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녹음됩니다. 그렇게 하자고 제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도지사 업무가 이렇게 뭐 큰, 얼마나 나중에 기록물에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록물의 가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늘 해왔던 저희들의 거의 버릇화된 관행입니다. 왜냐면 밀실에서 다 문제가 생기거든. 예. 그러니까 항상 그냥 늘 어디든 간에 저런 카메라 붙어 있고 늘 녹음기 붙어 있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기록 문화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왔던 우리들의 어떤 문화랄까? 관행이 그래왔고 그런 관행을 노무현 대통령이 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기에 그래서 자꾸 대비되어서 읽혀지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비교되어지는 훌륭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민들과 우리 후손들이 좀 더 좋은, 품질 좋은 나라에서 살길 바랍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기, 예. 저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언론 한박과 졸업생 모태규라고 합니다. 네. 제도와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의 날치기 법안 통과라든지, 소위 말해서, 법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이제 저희 우리 이제 제도나 시스템에서 계속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제도와 규칙 자체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데 제도와 신뢰가 이제 옳게 돼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옳게 지켜 나가야 나가면 해결이 된다. 근데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원래 제가 약간 순환 논법의 그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면 제가 그 질문이 그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앞에 우리 학생 이어서 같이 두 분 얘기를 들은 다음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승옥 학생입니다. 아 목소리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네. 준법 정신이 중요하다면 국가보안법 폐지 그리고 모병제 도입 혹은 남녀 성징병제 도입을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군대를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싶은데 오늘날의 청년들의 미래에 묻는다면 공무원의 미래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예. 네. 그 많은 경우 여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제도와 지도력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민주주의 인치 리더십 요소가 있고요. 법 법치 제도 설계라고 하는 법의 제도 설계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치 거버넌스 이게 조금 더 지금 현재 우리한테 부여받고 있는 민주주의 개선 과제들이죠. 그리고 나서 민주주의가 가장 핵심적으로 정수를 꼽힐 수 있는 거 자치입니다. 이 자치 영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저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족, 예를 든다면 한 마을이 이것을 읍장님이나 면장님이나 군수님 아니나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 마을 문제를 풀 것인지 마을 스스로가 자기들 내기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주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지 만약에 마을이 스스로 만약에 미국에처럼 미국은 각 마을마다 보니까 제 친구 예전에 집에 가보니까 Homeowners Association, 즉 집소유자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집소유자 모임이 좀 잘 사는 동네였어요. 잘 사는 동네였는데 한 블럭, 굉장히 큰 넓은 한 마을 블럭 내에 집소유자 모임인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산책길과 집 담장의 화단을 가꾸기로 결의를 하고 각자 돈을 출연하고 그리고 거기에 화단 관리사를 두기로 그 마을에 합의를 해서 가보면 웬만한 신문은 뺨을 치더라고요. 그 골목길이. 집주인의 취향대로 다양한 걸 심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그것이 150불인가 내더라고요. 월. 꽤 세게 내는 동네예요. 자, 한 마을에서 이 자치의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세금을 둬가지고 공무원들이 가로소나 청소과 직원을 둬가지고 관료자 행정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이 자치 역량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족공화국의 제도 설계는 굉장히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왕토 사상, 즉, 임금님 땅의 백성으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거 왜 뭐지? 임금님 땅인데 내가 왜? 이 의식이 크단 말입니다. 이 나라와 국가와 정부는 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1세기 주권자 여러분 이 나라는 당신들 겁니다. 제가 주최의 시대교체의 가장 핵심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정치 행위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당신들이 해결 주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안한 데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인치, 법치, 협치, 자치라고 하는 이 민주주의의 이 발전 과정에서 이 리더십 요소는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할 때, 이것이 또한 정치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법치 영역은 사거리에 횡단보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가 있는 만큼 교통신호를 지키면서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인치와 정치 영역은 필요하다면 길을 뚫어내야 되는 것이 인치와 법칙, 인치와 리더십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신뢰의 문제는 역시 리더십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법과 준법, 국가방법 폐지, 12월 군대 공무원 예. 어떤 직업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인생 길어요. 가늘고 길고 안정되게 살래.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지루해요. 인생은 매우 길고 인생은 매우 지루해요.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연인도 수없이 헤어지게 만든 만큼 시간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즐거운 거 아세요? 그게 남녀 장사예요. 무엇이 돈 되냐? 그 기준은 여러분들 절대로 그 무엇이 돈 되는지 알면은 그 다들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즐거운 걸 하면 사업 아이템이 만들어져요. 왜냐면 그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창의를 자기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만렙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즐거운 거 해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먹고 사는 거 가장 중요해요. 하루 밥 세끼에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공포였어요. 저에게도. 근데 여러분들께 인생의 선배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즐거운 거 하세요. 배고프더라도. 즐거운 거 하세요. 즐거운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럼 공무원도 내가 공무원으로서 하려고 하는 사명감과 그 소명의식이 나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즐겁지 않은 거 하지 마세요. 정말로. 물론 모든 직업은 물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좋아. 좋아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려. 지겨워져. 기타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뭐 기타만 치다 보면 드럼 막 치다 보면 실력도 더 안 늘고 막 지겨워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저는 드럼 못 쳐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뚫고 일어서면 그건 직업이 돼요. 그 물리고 지겨운 것을 뚫고 일어나서 그 즐거움을 찾으면 직업이 되지만 그것을 물 뚫고 나가면 그냥 취미활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거나 즐거울 수 있는 그 뭔가 모든 직업은 나에게 밥 새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리고 그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선택에 대해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근데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무런 직업을 가질 때도 있어요. 왜냐면 먹고 사는 게 더 현실이 급하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잡아요. 하지만 호시탐탐 노리세요. 전화번호. 내가 정말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일. 그래야만 인생, 이 긴 인생을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도지사 하면서 지역의 마을 경로당에 다녀보면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하는 공통적인 말. 그게 세 가지가 있어요. 돈이 없어 너무 궁색해. 이거. 돈이 없어 너무 궁색해서 힘들어.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아파. 자꾸. 그럼 경로당 가서 어머님, 아버님 어디가 제일 힘드세요? 이제 아이고, 여기 자꾸 쑤시고 뭐. 장날 가면은 뭐 약을 보름치 타는데 뭐 한 바가지 타가지고 와. 아프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이 가장 어려운데 제가 정작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심심하다는 거예요. 외롭고 심심해요. 네. 외롭고 심심함을 우리는 극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심한 것을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을 나의 직업으로 삼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 모병제라거나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그때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남북이 전쟁을 하고 해방정국에서 북한에는 소련이 진주해서 김일성 정권이 들어서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남한의 단독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리고 그래서 촛불을 겨누고 싸웠을 때 상대의 이념과 생각을 동의하는 사람은 쓸어내자라고 했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나 민주주의의 일반적 정신으로 봐서는 있을 수 없는 법이지요. 우리가 그 전쟁의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법은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없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것이고 어떠한 법과 제도이든 그때그때 돼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든 국가가 한 개인의 종교와 자유와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하는 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프랑스 헌법은 난 프랑스 헌법에서 프랑스 헌법 2003년 개정하면서 그 선언했다는 내용이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프랑스 국가는 일체의 종교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국가는 일체의 이념을 표방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국가는 자치분권 국가입니다. 어우, 얼마나 멋있어요. 국가가 그 정도 수준, 우리도 그 정도의 나라를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각종 법률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성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나 어떤 경우이든 천보 인권,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법이고 기본권,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인권의 가장 또한 요소이기도 한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국가가 침범할 수 없어요. 그건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휴, 손을 잡고 더 많이 드셔서 큰일 났네. 그러면, 짧게 짧게 할게요. 저 중간에, 손든 분과 뒤에 분, 두 분 한꺼번에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답변을 더 짧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부요? 네, 그 천마인지학부라고 특성화가 네. 제가 그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두 분의 도지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한 분이 이제 제주도지사 하셨던 원희룡 지사님이랑 이제 또 우리 앞에 계신 난지사님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님 저희 아버지께서 그냥 좋아하셔서 좋아하는데 네, 안지사님은 이제 TV에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이제, 그 법정에 서셨을 때 마지막에 잘못을 인정하니까 무겁게 처벌해달라고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걸 인정하는 모습에서 이제 굉장히 약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되게 논리적이시고 더불어서 하나 제가 되게 감동받았던 거는 진정성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대한민국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 질문을 간단히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도지사님께서 국회의원 신분은 아니시지만 야당에 계신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어젠가 뉴스에서 한번 봤는데 민심의 바다에서 탄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권력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헌법 65조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해서 국회 제적 과반의 발의와 제적을 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대통령이라도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분의 2 민주당이랑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을 합쳐도 3분의 2 이상이 확실히 안 되고 만약에 탄핵을 소추에 실패했을 경우에 야당이 맞게 들었던 역풍이나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또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로를 눈치 보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탄핵받으신 대통령이기도 하고 대통령 탄핵이 쉽지 않은 것은 알지만 쉽지 않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도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탄핵을 지금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조금 난감하실 수도 있는데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서 이제 안지사님께 정치 계속 할 거냐라고 물으셨을 때 안지사님께서 저는 천상 정치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직업 정치인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물론 정치인이라는 자리가 봉사하는 자리이긴 합니다. 그리고 안지선님의 진정성을 막 구현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의 최종 목표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충남도지사하고 계신 지사님께서 영남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강연하시는 부분이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그거랑 대선이랑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제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일각에서는 뭐 안치선님께서 대선에 나가고 문재인 전 대표가 뭐 킹메이커를 한다라던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돌고 있는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대선 어떻게 나간다 안 나간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에게 지금 많은 분들이 안치선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박수를 치고 있는데 뭐 여기서 대선 나가겠다 선언을 못 하시더라도 약간 이렇게 다들 알아는 들을 수 있게 돌려서라도 네, 대선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뒤에 분 연이어서 해주실래요? 네. 정치외교학과 2학년 박미결입니다. 네. 박수를 받은 질문에 이어서 대답하게 돼서 난감하긴 한데요. 네.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고 그 말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일 당장 삼성이 망하더라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되려면 청년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정치인은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우리가 재벌과 현재 대기업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가의 도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중소기업의 새로운 혁신의 도전을 위해서도 현재 이 관료화되어 있는 대기업의 지배체제는 바뀌어야 된다. 또한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정의의 정의감에 기초한 불공정한 또 정의롭지 못한 어떤 질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더 이상 허용하기가 어렵다.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점에서 망해야 나라가 산다. 지금 삼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재벌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망해도 전혀 지장 없다. 나라가 또 위험해진다. 이게 뭐 주장들이 상반된 주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똑같은 삼성과 재벌이라고 단어를 쓰지만 그 삼성과 재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단어에 자기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내용은 지금 다 다릅니다.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세계적 마케팅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의 경쟁력 있는 어떤 대기업의 존재를 자체를 인정하는 구조가 있고 그러나 그것마저도 현재 수직 계열화된 이 구조 내에서만 성립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는 문제의식까지 포함해서 그 체제가 깨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소수의 지분을 갖고 주주권을 행사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재의 재벌의 권력적 구조를 깨야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구조 내에서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상품과 자기의 시장의 지휘력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망하길 바라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쟁의 제한, 도전의 원천 봉쇄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선 먼저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재벌 3세, 4세, 5세로 내려오면서 돈으로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산업과 부문으로 상속이 되고 있는 이 구조는 깨져야 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사화가 왜 일어나냐면요. 왜 일어나느냐면 경기도 일던에 공신전 나눠줄 게 더 이상 없으면 사화가 일어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세, 4세, 5세한테 기업과 동네 빵집과 동네 이제 미장원까지 다 체인점을 해서 내려주게 되면 그 구조는 대기업 자체이기 또한 그리고 또한 가진 자들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그 구조까지 가면 우리 모두에게도 현명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속과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관 정의를 요구하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원활한 도전과 기회가 보장되기 위한 부주정과 혁신이 있고, 우리가 부의 세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의감에 반하는 현실을 극복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각각의 요구대로 저는 실현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올리겠고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탄핵하라. 예. 탄핵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요. 탄핵이 겁이 나서가 아니라, 또 탄핵이 그 과정이 어떻게 돼서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이 국가적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든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1년 4개월 남겨놓은 대통령, 1년 좀 일찍,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대통령, 그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당의 지도자들이 조금 더, 착각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혼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국민들 뿐이십니다. 국민들께서 잠수해서는 세게 혼내주시길 바랍니다. 우위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대통령 국민이 직접 뽑으셨기 때문에 혼낼 권리도 대개만 있습니다. 열심히 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국민한테 혼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지지받을 때만 지도자인 게 아닙니다. 혼날 때에도 국민한테 혼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혼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도 우리가 죽어가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 성실히 저는 임해주시길 바라고 잘 이 과정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국수 넘겨야 합니다. 뜨겁다고 지금 당장 내비치면 모든 사람 다 딥니다. 우리가 좀 그런 마음으로 이 상황을 좀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어떤 옛날에 어떤 하여튼 뭐 그런 마음으로 현재 국회의 지도자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민주당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대선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저는 여러 번 선언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직 사실상 공개적으로는 아직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박수도 쳐주고 하니까 여기서 아예 출전식을 할까요? 그러면 박수 받은 김에 저는 오늘부터 영남의 지도대학, 영남대학생들의 공식 대학으로 도전하겠다는 선언합니다. 이게 5시까지 빌렸다는데 그럼 한 정도만 더 받을까요? 예. 네, 그럼 여기 하시고 그 다음 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예. 하시죠. 예. 이 탐욕과 이기심이 자연 발화되어서 폭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는 어떤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인류 역사를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인간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매우 비판적인 단어로서 정치적 인간을 썼다면 사람들이 이 규칙을 자기에게 또 더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다 보면 정치적 인간이라는 표상이 나옵니다. 네. 그 규칙 내에서도 좀 더 그것을 더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 규칙을 적용받기 위해서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다 정치적 활동 정치적 인간이라고 비난받는 원인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정치적 존재입니다. 굉장히 정치적 존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정치적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포괄적으로 좀 한꺼번에 다 답하는 게 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 정도로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 끝으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예. 그, 대학 안 가도 잘 살 수 있는 유럽, 이렇게 얘기하고 좀 하셨는데, 이거, 대기업을 취직하면 100만 원. 거기에 바로 한창 받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70만 원. 지금 그것도 10만 원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45만 원, 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거기에 또 재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면 30만 원. 거기에 또 재하청을 받는 마지막 단 공정에 있는 3차 벤더 정도 가면 한국인 없음.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는 거의 빈하우스와 같은 숙사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이 구조 내에서 우리가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학벌이라는 라이센스를 따고 있는 거지. 스펙도 대학의 학벌도 산 인간의 능력을 지금 입증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오늘 대한민국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별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를 끊임없이 더 괴롭힐 뿐입니다. 그것은 변별력, 제한된 자리와 특수한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한 변별력을 위해서 지금 교육과 교육제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국가 노동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인력 풀로서의 교육정책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조를 깨줘야 합니다. 이 구조를 깨려면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의 질서 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탈취당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노동조합이 좀 더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위한 선별교섭이나 기타 교섭력을 더 높여주거나, 이런 세력적 힘의 균형에 의해서 협상력이 더 높아지거나, 중소기업이 각자가 좀 더 많은 이윤 배분의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기술적 권한들을 강화해 주거나, 이 강화해 주는 제도가 뭐냐면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뺏겨가거나 훔쳐가면 징벌적 배상을 통해서 완전히 수백 배, 수천 배의 배상을 물리는 판결을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거 하나 소송을 냈는데 저렇게 엄청난 판결금이 나와? 이런 사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게 징벌적 배상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만 실질적으로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자기의 재산권이 보장받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실비보상만 해주면, 몇 년 소송하고 실비보상을 해주면 그 과정에서 소송당하는 그 피라미드는 다 굶어죽습니다.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정경련이나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 징벌적 배상이나 각종 공정거래에 대한 상법상의 다른 규칙 변경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로비를 해서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대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사실을 저는 거듭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깨물어서 우리는 각자 주어진 조건 내에서 임금 배분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또 핵심이 인서울을 깨져야 돼요. 서울에 없으면은 루저가 되는 이 구조를 깨져야 돼요. 이 구조는 매우 복합적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산물입니다.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을 하고 혁신도시 지방 이전을 했는데, 이것 이상의 더 것, 그것은 분권국가로 빨리 가야 합니다. 분권국가로 가면 계속 서울 가가지고 서울 가서 뭐 예산출만 되면 예산 따오려고 하고, 뭐 가면 거기 줄 서서 서울에 가서 뭔가 다 인허가를 하는 곳이 다 거기 있으니. 그러나 그쪽에서 결정할 것 없이 지방에서 결정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으면 이 인서울의 헤게모니는 옅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이 엄격하게 처벌받는다 했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문제는 정치인들 흔히들 이렇게 많이 욕을 하시는데, 뭐, 그렇지. 근데 옛날에 비하면 시민의 힘으로 좀 많이 변화시켜 놨습니다. 요즘은 그 교통 내거리에서 교통경찰이 쭉 내라고 하면 제일 정직하게 내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거기서 뭐 나 개헌인데 이래가지고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업에 대해서 아침에 청소하시는 쓰레기를 씻는 그 구청 청소과의 많은 아저씨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고마운 인사를 합니까? 저도 출근을 할 때 도청에서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도청의 어떤 일보다도 그가 우리들한테 아침에 제공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현관의 그 청소는 그분이 다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가 직업에 대해서 존중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좀 갔으면 합니다. 정치인도 그런 정도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이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욕먹는 직종이고 그러면 욕먹는 직업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 정치가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기업 정치인이나 정당 스스로가 노력할 영역도 있지만 우리가 이건 내 땅이 아니요. 이건 나라 살리고 하는 놈들의 땅이고 저놈들이 다 해체하는 거고 이런 정도의 주권자들의 이 손님의식이 아니라 이 나라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 이 나라를 보는 정치인이 비로소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주인처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주인 의식을 갖고 각각의 그 사람들의 정치 권력과 정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전혀 다른 관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런 시대를 자,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